3일 재미동포 전국연합회가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남조선 행각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. 논평은 오바마가 남조선을 행각하여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강연회에 출연하고 리명박 역도를 만난 데 대해 비난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몰락을 예견한 보수 패당이 이번 강연회를 시작으로 친미사대주의에 환장한 썩어 빠진 자들을 귀합하여 리명박 중심의 정치 집단을 만들어 전국을 주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